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백화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때 납니다. 애정이 꽃 피던 시절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곱게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 꽃 필 때 잃어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. 애정이 꽃피던 시절